한자 성어 중에 사자 성어인데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어미 닭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깨어나오려고 하는 그때 알 속에 있는 병아리의 신호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알에서 병아리가 아직은 부리가 약하기 때문에 알을 깨고 나올 수 없어서 그 알을 안에서 쭉쭉 빨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면 어미 닭은 그때 알을 깨어서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줄자 그리고 깰탁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줄탁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서 그 생명을 이어가며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육학에서 이것을 많이 차용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올바른 가르침으로 도와야 하고 가르쳐야 하며 또 제자는 그와 동시에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온전한 양육과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탁 동시에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교육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줄탁 동시의 모습을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에 접목하고 싶어요. 줄탁 동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바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요. 온전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도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줄탁 동시의 신앙관에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줄탁 동시의 신앙관을 찾아보기가 흔치 않은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분명한 말씀을 그 뜻을 전달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상황과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머물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줄탁 동시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이 줄탁 동시의 신앙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이란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기의 힘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날 때부터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는 그 형의 장자권을 팍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던 인물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도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 꾀로 말미암아 빼앗았던 인물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의 꾀와 힘과 능력으로 그가 재산을 증식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힘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야복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반병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꺾어졌지만 그러나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판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이란 거죠.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가 130세가 먹을 때까지. 그랬던 그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기근을 만나고 영적 어려움을 만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의 자녀들을 보내는 와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 온 가족과 함께 총리 대신이라는 요셉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야곱은 그동안 그가 보여왔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한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달라진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야곱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희생 제사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죽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내려가는 도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인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야곱이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심정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22년 동안 죽었던 아들이 이제는 출세해서 총리 대신으로 서 있는 그 기쁨의 만남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서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니. 즐거워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절에서 오늘 야곱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 어디입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어디죠?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만남의 자리를 가는 그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두려워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 가운데서. 이게 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남쪽이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어디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그의 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즐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 불현듯 찾아온 두려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인 거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거야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땅, 그 예언의 땅,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선조들을 모든 열조들이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치되어 있는 곳, 이게 바로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22년간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육신적으로는 기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감정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벗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는 말이 있는데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제바라는 단어예요. 제바. 이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바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아주 엄숙하고도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 제바라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멈춰서서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중요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재발하는 단어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희생 제사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에 근거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요. 야곱은 이곳 부엘세바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해석에 공감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요 한 번만 제사를 드리고 한 번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130살 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인 거죠. 그는 늘 자신의 힘과 깨와 자신의 수로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왔던 인물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의 머리 이면에서는 이미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 부엘세바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뜻이 있는데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즉 쉽게 말하면 내 상황과 현실은 이러한데 그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 겁이 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고 영적인 감정이고 바로 경외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줄탁 동시의 신앙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순종이 일치될 때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줄탁 동시에 신앙관인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이 달라진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강의를 할 때도 동일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때에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야곱의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삭도 어떻게 한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삭이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메말라가고 있고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로 나일강의 그 수자원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풍성함이 있고 풍요로운 곳이죠. 그래서 메말랐던 곳에서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6장 그 하반절에 보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이삭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죠. 어떤 때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가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던 그 농작을 했을 때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뭘 얻는 거죠? 수자원을 얻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뚫으니까 샘이 펑펑펑 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이삭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 또한 기근이 든 거죠. 이삭의 때와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힘들어진 시기죠. 그래서 애굽에 가면 뭐가 있죠? 풍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또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죠. 이게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은 지금 어떤 곳이냐면 그의 아들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곳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애굽에는 그 아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풍성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그 아들이 그곳에서 총리 대신으로 그가 출세해서 앉아있는 곳인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길은 상식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단번에 내려가고 단번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 상식 가운데에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멈춰서서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땅을 벗어나기 전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그는 그곳에 멈춰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봤던 이삭과 야곱의 모습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달랐어요. 근데 그들의 결과가 다른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양식이 아니라 무엇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뭄이 들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에게 또한 내려가라고 말하면 그건 내려가는 것입니다. 과거 그의 아버지가 내려가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과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 요셉이 보고 싶었을까요?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내려가다가 가나안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가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반대로 너 내려가지 마라고 했으면 야곱이 내려갔을까요?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야곱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형제들을 보내면서 그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요셉아 네가 업무를 취하려 하다가 어떤 휴가를 받거나 또 느슨해지는 일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 나를 한번 보러 와주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내려갈 수 없다 한다. 그럼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변한 것입니다. 그의 수와 깨와 힘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식을 벗어나서 그의 수와 그의 꾀를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로 변모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시냐면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십자가. 이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시를 여러분들께 분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요. 아주 상세하게 분해해드릴게요. 이 시가 어떤 시인지. 1년에 보면요. 햇빛이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를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각되는 게 뭘까요? 햇빛이 아니라 뭐가 부각되죠?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각되면서 2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저렇게 높은 첨탑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서 뭘 노래하는 거죠? 십자가의 숭고한 정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높은 그 첨탑 위에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3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연의 그 십자가의 숭고하고 높은 정신과 시인의 현실의 모습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렇게 숭고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런 위치에 서서 저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죠?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당시 일제강점기 속에서 기독교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친일파적인 행동, 친일 행동을 했던 것을 이 시인이 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일제 천황 숭배를 하는 거죠.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헌금을 교회에서 모으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비행기를 사주고 무기를 사주는 그 역할로 헌금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거죠.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나는 차라리 방관만 하면서 휘파람만 불 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연이에요. 사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오늘 이 시에는 보이네요. 잘 찍어놨네요. 시에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사이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에는 이게 안 찍혀있어요. 이 윤동주 시인이 그 원문에서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 이 방점이 하나 딱 찍혀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놓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신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랑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면서 인간적으로는 그 예수가 괴로웠지만 그가 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이기에 그는 영적으로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이상한 단어가 하나 따로 행으로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시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그 원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처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가운데 한 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윤동주 시인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이 한 줄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윤동주 시인은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과 처럼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시인 자신은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휘파람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자신에게 허락된다면, 그 십자가의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자신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그가 십자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십자가, 내게도 그런 사명, 내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5연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시인의 나약한 마음을 표현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요, 시인의 아주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다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는 서성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던 것처럼 내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모가지를 드리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요, 이후에 그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는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그 일제의 손아귀에 자신의 모가지를 드리우고 그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피를 흘려가며 죽는 그 삶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럼 이 삶이 바로 자, 서두 얘기했던 줄탁 동시에 신앙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순종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장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서 내가 그 속에서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성도님의 짤막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은 이래요. 최근에 자신의 일 가운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끄트머리에서 이것이 자꾸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마음을 애쓰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지만 자꾸 틀어지면서 결국은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이 무척 속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수화기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당신 같이 이렇게 이민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같은 한인사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따져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다음 고백이 저를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 이면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가 화는 나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와이프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줄탁 동시에 신앙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은 화를 풀어야 맞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핍박을 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왜 그래? 왜 그런 삶을 살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줘? 당신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야곱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 가나안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전화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감정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춰서는 것, 그리고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 간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분에게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밤에 제가 무척 기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힘들었지만 이런 고백이 있네요. 우리 교회,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이런 고백이 흩어져 나오고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네요. 하나님, 이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회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내고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멈춰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상식이 아닌, 경험이 아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